속에 묻어둔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고 있니? 추웠던 겨울 속을 걷던 내 손을 잡아준 아주 작은 네 손은 그때도 지금도 날 위해 따뜻했던 봄처럼 날 녹여줘. 파도 치잖아 빛나는 그 물결들이 영원할 거라 믿고 있는 나 그저 꿈이라도 상관없어 이 바다에 빠져도 숨 쉴 수 있어 괜찮아 겁없이 끝없이 헤엄쳐 갈게 네 손이 그때도 지금도 날 위해 따뜻하게 아직도 날 잡아줘 그 눈들이 움츠리고 있는 날 안아준 네가 있어줘서 너무 다행이야 나에게 있어서 넌 나의 봄이야 정말 고마워요